내 바람처럼 사랑하게 해줘요. 약속해요 날 외면하니 그대 맘 돌린다고. 간판이 보인 너의 집 앞 골목길 앞 가로등에 기대요. 슬픈 눈을 감네. 사랑이란 때로 내게 너무 힘이 들어 그대 나를 잊는다는 것 이해해요. 이해해.